우리나라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총정의 20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탄광연합기업소들에서는 첫 열흘간 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선철 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두 배로 장성시켰습니다. 121호 림업연합기업소 산하 림산사업소들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압록강과 장진강, 부전강을 이용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.2배 이상의 통나무를 운반했습니다.